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6월 27일 발표한 첫 진상규명 보고서를 통해 당시 세월호에 410톤의 철근이 실려 있었는데 그중 278톤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쓰일 철근이었다고 밝혔습니다. 출항 당시 적재 화물이 2,215톤으로서 최대 적재량보다 무려 1,200톤 이상 더 실렸다는 것도 판명됐습니다.